떠나지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Let's take it to the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게 Revolution.